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가을. 참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 FM 영화 음악이 특별히 준비한 코너 여러분 아시죠? 어제부터 좀 더 풍부한 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10편. 자, 오늘은 여러분의 귀가 호강하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어제 들었던 포레스트 검프 중에 한 곡 듣고 시작하죠. 라나드 스키너드의 노래입니다. Sweet Home Alabama.

이 곡은 저희 FM 영화 음악의 주제곡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제목도 그렇고요. Round Midnight. 영화 Round Midnight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피아노는 허비 앤콕이 맡았고요. 주로 바비 맥플린의 음성이 귀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베이스는 론 카터, 드럼의 토니 윌리엄스였습니다. 재즈 뮤지션들은 매일 밤 음악적 미지 속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인생을 어렵게 산다. 이 영화 라운드 미드나잇을 연출한 프랑스의 베르트랑 따베르니에 감독의 말입니다. 그동안 재즈의 재미 또 재즈의 깊이를 전해주는 뮤지컬들은 많았죠. 하지만 이 영화 라운드 미드나잇처럼 그 재즈 본연의 맛을 살려낸 영화는 아마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영화의 사운드트랙 두 번째로 보내드릴 영화는 바로 그 재즈 뮤지컬 라운드 미드나잇입니다. 이 영화가 예상외로 성공을 거두니까 뒤따라서 재즈광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출을 맡아서 재즈 영화 한 편을 만듭니다. 찰리 파커, 찰리 버드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렸죠. 그의 인생을 그린 버드인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재즈라면 역시 미국인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흥행 결과는 큰소리 친 것만은 못했습니다. 음악적인 완성도도 그렇고요. 이 라운드 미드나잇의 사운드트랙은 특히 단순히 사운드트랙의 차원을 넘어서서 재즈의 명반으로까지 꼽히고 있는데요. 재즈다, 재즈 하면 왠지 좀 편치 않다, 좀 지루하다, 나랑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도 이 영화를 본 뒤에는 누구나 재즈 팬이 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쉽게도 아직 국내에 영화는 소개가 안 됐지만 그래도 사운드트랙만은 라이센스 레코드로 발매되어 있습니다. 자, 한 곡 더 듣고 얘기 계속합니다. Round Midnight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Body and Soul. 부산 영도구 신선삼동의 김민재 씨. 지난 여름이 무척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는 거기에 짐 좀 내려놓고 좀 여유 있게 힘 있게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런 김민재 씨께 딱 어울리는 곡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목처럼 몸도 마음도 그대로 딱 풀어지는 것 같은 아주 여유로운 곡이었죠. 끝까지 연주되는 덱스터 고든의 그 테너 색소폰 소리까지 귀에 담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Body and Soul이었어요. 이 곡은 1930년에 작곡된 그야말로 재즈의 클래식입니다. 보통 흑인 여가수인 사라본의 보컬곡이 귀에 익으실 텐데요. 이 영화 Round Midnight의 사운드트랙에는 영화의 주인공이자 테너 색소폰 주자인 덱스터 고든의 연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참여한 세션맨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피아노는 역시 허비 헨콕이 맡았고요. 베이스에 빌르 미셸러, 그리고 드럼에는 빌리 히긴스, 역시 기타에는 존 맥락클린이 맡고 있습니다. 이 덱스터 고든은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후보에까지 올랐는데요. 한번 그의 얘기를 해볼게요. 그는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 테너 색소폰 주자인데요. 보통 그 테너 색소폰을 약간 가벼운 느낌을 주기가 쉬운데 덱스터 고든은 무거운 톤을 갖고 있습니다. 깊고 어둡고 아주 풍부하고 그래서 좀 침착한 느낌을 주는 그런 연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즈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영화는 딱 이 한 편에 출연했는데요. 그의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까지 올랐고요. 그것은 뭐 연기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실제 모습을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덱스터 고든을 주인공으로 추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틴 스콜세지였습니다. 이 마틴 스콜세지 역시 굉장한 재즈광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이 영화 라운드 미드나잇의 배우로 직접 출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운드 미드나잇이 재즈 영화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장 덱스터 고든이 출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동료 아티스트들이 모두 출연을 자청해서 영화 속에서 최고의 연주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인데 아마 재즈 팬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이름들일 겁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허비 헨콕, 그리고 베이스의 존 맥락클린, 좀 전에 기타 연주도 했죠. 론 카터, 그리고 빌리 히긴스, 챗 베이커도 트럼펫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보컬도 맡고 있고요. 드럼의 토니 윌리엄스, 이런 사람들이 직접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재즈의 본 모습을 전해주는 영화.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그러나 좋은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두 번째 영화 라운드 미드나잇 중에서 또 한 곡 보내드립니다. 원곡은 버드 파월의 곡이죠. 우나노체 콘프란시스 들어보시죠. 라운드 미드나잇 중에서 우나노체 콘프란시스 띄워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재즈 영화를 만든 감독은 어떠한 음악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영화적 성향을 가지고 있냐. 참 의외일 거예요. 베르트랑 따베르니에 감독이 이 영화를 연출했다는 사실이. 프랑스의 사회파 감독으로 불리는데요. 좀 딱딱하다는 평을 그래서 면하지 못하고 있죠.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시계공, 로미 슈나이더의 죽음의 시계, 그리고 전원의 일요일 등이 있는데요. 한결같이 메시지가 좀 강한, 그래서 뭐랄까요? 그 평론가들로부터는 다른 평가를 받겠지만 일반 관객으로부터는 좀 무뚝뚝한 느낌을 받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운드 미드나잇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죠. 아마 재즈 팬들이라면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 곡 더 듣고 영화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거스인의 원곡이죠. How long has this been going on? 스페인 고잉온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자, 그 두 번째 영화인 라운드 미드나잇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방금 로버트 맥키의 음성으로 띄워드렸는데요. 그녀는 영화에도 직접 출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재즈 클럽이죠. 블루노트, 파리의 블루노트에서 노래하는 장면으로 나왔었는데요. 이 블루노트는 체인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파리, 동경 그리고 뉴욕의 체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블루노트라는 카페들은 좀 있는데 이 블루노트, 원 블루노트의 체인은 아니죠. 영화 라운드 미드나잇에서는 이 파리의 블루노트 클럽이 무대입니다. 데일 터너라는 한 색소폰 주자가 이 파리의 블루노트 클럽에 연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건너오죠. 그런데 그는 꼭 클럽 골목 바깥 환기통에 귀를 대고는 자신의 연주를 감상하는 한 청년과 알게 되는데요. 그 청년은 프란시스라는 이름의 가난하지만 재즈를 곧 인생으로 생각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두 사람은 데일이 파리에 머무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재즈를 통해서 깊은 우정을 쌓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 데일 터너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줄거리는 뭐 별 특별한 게 없죠. 좀 단순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재즈 연주가 흘러나오고 여기에 가족과 우정과 인생의 의미가 녹아있기 때문에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데일 터너 역을 맡았던 덱스터 고드는 실제로 이 영화를 찍은 후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덱스터 고든의 연주를 한 곡 더 듣죠. Rhythm a Name.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그 두 번째 영화 Round Midnight 중에서 Rhythm A Knee였습니다. 영화 Round Midnight의 음악을 담당한 사람은 허비 헨콕입니다. 그는 바로 이 영화로 아카데미 오리지널 스코어상을 받았는데요. 원래 허비 헨콕은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음악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메인스트림 재즈를 한 정통 재즈 뮤지션이었는데요. 한동안 전자악기에 심취하면서 기존 재즈 팬들로부터는 완전히 외면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화 라운드 미드나잇을 계기로 해서 다시 정통 재즈로 돌아온 셈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받은 바르트랑 따바르니에 감독의 한번 같이 해봅시다 라는 전화가 그 계기였던 셈이죠. 이 사운드트랙에는 그가 직접 작곡한 곡들도 들어있는데요. 스티비 원더가 작사했고 허비 헨콕이 작곡한 첸의 노래 첸송이라는 곡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인 네일 터너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딸에게 바치던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그 두 번째 영화로 라운드 미드나잇 중에서 트랜스송이었습니다. 영화 속에는 노래의 가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운드트랙 앨범에는 가사 없이 바비 맥프린의 보컬로만 수록되어 있네요. 그 밖에도 영화 속에는 재즈의 명곡들이 많이 나옵니다. As Time Goes By라든가 Autumn in New York 같은 곡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 사운드트랙 앨범에는 빠져있네요. 특히 주제가인 Round Midnight을 영화 속에서는 파리의 블루노트 클럽에서 주인공 덱스터 고든이 연주하던 장면이 일품이었는데요. 역시 음반에는 빠져있습니다. 자, Round Midnight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두 번째 시간 마치면서요. Still Time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저와 제 두 친구 정민이, 지연이가 얼마 안 남은 입시까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서초구 방배이동에서 오연정 학생이 엽서 주셨는데요. 좀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셨어요? Still Time, 영화 Round Midnight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친구 문정희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송파구 잠실본동에서 예진 씨가 편지 보내주셨고요. 또 대구 수성구 만촌 3동에서 황정우 씨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편식을 막을 수 있어서 FM 영화 음악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좀 그런데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상하다 라고 하이텔로 김동일 씨가 제목을 붙이셨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조일수 씨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대하고 보니 세상과 함께 FM 영화음악도 많이 변했더군요. 정은임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한 2년 동안 어디 가셔서 FM 영화음악을 계속 안 들으신 분이 분명해요. 2년 동안 제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요. 아, 이상하다라는 편지를 받더니 참 김동일 씨 새로운 FM 영화음악 식구가 된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하이텔의 박혜원 씨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시는 곡이기 때문에 함께 이어폰을 끼고 기다린다고 하셨죠? 자, 지금까지 안 주무시고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영화 Getaway 중에서 리차드 막스의 노래입니다. 하이텔의 김상걸 씨, 주현이, 해룡이 그리고 나의 별님과도 함께 들으시죠. Now and Forever 띄워드립니다. FM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자, 내일은 그 세 번째로 The Commitments 들고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91.9MHz 문화방송입니다.